모래 위 파도 지나가듯이 두 손 가득 맘을 쓸어 담아 고래등 물질 기가 보일 때면 무지개를 따라서 너에게 해 엄청 We're in love 바다처럼 새파랗기도 푸른보다는 구름보다 느껴도 아름답게 지저귀는 새처럼 누구보다 빠르게 날아갈래 그때 나처럼 내게 다쳤던 그때처럼 몰라도 왜 그만둬 해 보는 밝게 뜨거 터질까만 같는 파도의 끝에서 봤던 새하얀 거품만 들뜬 맘을 담아 너에게로 갈래 사라지기 전에 도착할게 널